일본에 사신 분이 그리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영국 귀국하시고 임자 있는 몸인데 영국 귀국하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알게 되신 분이 있는데 가수세요. 가수신데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들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냥 인디 음악 들어도 아 듣기 싫어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그 뭐 하여튼 제가 여러 곡을 들어왔어요. 그런 노래들을 부르시고 또 퍼포먼스도 조금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파격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추어 중폭기라는 이름으로 활동도 하시고 또 아마추어 중폭기를 위한 아마추어 중폭기다 뭐 이런지 몰라요 그 이름이. 아무튼 그렇게도 활동하시고 또 한바씨를 모셨어요. 여러분들 네 곡을 준비하셨대요.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으로 네모스나 Come on.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몸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 자꾸만 거리로 내모는 권력과 자본을 향해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 이 몸뚱아리 하나뿐이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나눕시다. 돈만하는 저지 알겠습니다. 돈만하는 저지 그리움이 변. 멋있죠? 네. 네. 그렇죠? 네. 저한테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이 가능하냐? 그래도 나름 저는 비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예수쟁이인데 그래도 이런 집회에 다른 우리 은혜충만 성령충만 가수가 아닌 이런 분을 모시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이제 왔는데 멋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은혜스럽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아시죠? 미국에 살아요, 사실. 여기 사는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지만, 심정적 가난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좀 다니기 싫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 제가 처음에 기독교계 언론가 무지하게 막혔다. 그리고, 팬심을 가지신 분들이, 누구를 향하냐면 여전히 대형교회 개같은 목사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했어요. 팟캐스트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리텔 시대라고 해서 유튜브로 바꿨는데 여전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는 저 순위가 바닥권에 맴돌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만큼 모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까대기는 하는데 까대기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싶어서 그 삶의 각 그 영역에서 지금 나름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사실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한바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패친이신 그 영화 감독분이 계세요. 영화 감독 그냥 영화는 한 편 감독하신 사실 제작자인데 그분이 여러분 레나라는 영화 아세요? 그걸 제작하셨는데 그때 뭐 쇼케이스 하시고 그럴 때 그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딱 뵙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락을 취했고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셨고 아무튼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하게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서부터 전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한바 씨부터. 뭐 현재 야마하타 트윅스터로 활발히 연대 공연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한바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자예요? 네. 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출석하십니까? 예,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하시는 분이세요? 예, 예. 우리하고 솔직히 안 맞아요. 우리는 교회 다 나온 사람들인데. 아니, 작년까지는 구역장 하고. 아, 물론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니, 그런 해계망치간 일을. 예. 그리고, 예.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저는 이 저기 세기의 명저 둥구리의 유랑투쟁기의 저자이자 떠오르는 신흥 사이비 종교 둥굴교의 교주 둥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개사료 전달하신 분이 검찰입니다. 개사료 이 개 같은 놈들아 그래서 개사료 보내시고 그 감사장도. 뉴욕타임스에 글을 실려주셔가지고 아, 예,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요. 뭐 별 볼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뭐 전단지 뿌리고 박근혜 규탄 이제 전단지 뿌리고 그러다가 뭐 경찰이 막 수사하고 검찰에서도 막 이렇게 남녀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도 꿋꿋이 이제 수사 안 받고 이제 버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부속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명해지고 또 뉴욕타임즈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촌에 사는 이 촌놈이 뭐 어떻게 이렇게 뉴욕타임즈까지 이렇게 나오고 유명해지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대검찰청에 가서 저를 이제 체포하라고 압력을 넣은 대검찰청에 가서 이 감사장하고 이 부상으로 해서 개사료 열포대 교황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뭐 목사님도 그렇지만 항상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내면으로부터 이 사랑에 끌어 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글을 쓰시면 그냥 글만 쓰시면 되지 또 왜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활동만 하시면 활동하시면 되는데 옛날부터 젊은 시절서부터 그냥 세상에 적당히 맞춰가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 잘못된 거 꼬집고 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청년 시절서부터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도 바가지를 무지 긁히고 살거든요. 오죽하시겠어요 사실 살림살이가. 그런데 지금 2연세 되시기까지도 반독재 활동 투쟁하시고 통일운동하시고 우리 통일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없는 거 그래도 그 불 지켜보시겠다고 그 활동하시고 교회도 어디서 하시냐면 저 이상한 데 가서 하시거든요. 우리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4살 때 첫 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부마항쟁 때 다녀오고 그 뒤에 또 삼청교육대에 걸려갔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깡패들 한 4주 있다가 다 출소했는데 저는 3년 살았습니다. 재미없는 이제 겐포구령 위반 전두환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때 제가 21살 때 수협에 들어갔는데 수협 공직자가 될 뻔했습니다. 죽어도 그 일을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독자 아들이 그걸 그만두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성격상 만약 이 공직자 생활을 벗어나게 되면은 평생 동안 감옥살이만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대로 들이맞아가지고 바로 3년 뒤에 삼청교육대 3년 다녀오고 그 뒤에도 이제 지맹수배 뭐 이런 것도 한 12년 삼청교육대 폭로한다고 청문회 나가가지고 또 수배당하고 하여튼 뭐 어디 쫓기 다니고 그러다 겨우 결혼을 했는데 결혼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또 마누라 처갓집에서 쫓겨 다닌 지 또 한 12년 쫓겨 다니는 삶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처갓집에서 인정해줘가지고 가을 추석날 불과 한 10년 전에 가을 추석날 장모님 을 빌었던 그런 데 추억도 있고 지금은 교회가 민통선에 있습니다. 애기봉 밑에 또 팔자가 들어오가지고 애기봉 성탄틀이 그게 보니까 그 대북 심리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수님의 평화를 증언하고 하는 것 순삭이고 대북 심리전이라서 그거 선동해가지고 데모 좀 하고 또 막고 하는 세월이 한 10년 됐더니 저번에 또 잡혀가가지고 상당히 또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해서 약 한 1년간 투쟁을 하게 됐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우리 교회를 압수수색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 제 서재 한 네 군데 집사람 사모 직장까지 압수수색을 경찰 60명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거 성질 나가지고 기독교회관에서 한 1년간 농성투쟁했더니 경찰청장이 또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또 사과는 안 받았습니다. 사과하라 해놓고는 사과는 안 받고 하여튼 또 성질 나서 저 미 대사관에 사드 배치 반대, 탄저균 반대 해가지고 징계 시위를 했더니 또 벌금을 또 200만 원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내기 싫어서 노역 살고 왔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궁금한데요. 목사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직업에는 쟁이 뭐 꾼 이런 거 붙는 직업도 있고 사자 붙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자 붙는 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인데 근데 사실은 목사를 종이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자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사는 종이잖아요. 근데 종들이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질 그래야 오라요. 그렇죠? 멋있는 단어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목사 질 그래야 맞거든요. 목사 질을 근데 왜 하고 계세요? 아니 그냥 그 활동만 하시면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또 목자 제가 만약 민통선에서 애기봉 등탁운동이나 통일운동을 할 때 목사 질을 안 했으면 벌써 가서 청력 한 10년 살았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부부관계 좋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닌데 부부관계 맞으라도 좋아야지. 아니 페이스북 글을 봤어요 제가 목사님 글을. 근데 사실 어려우시잖아요.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괜찮으세요? 웬만하세요? 은혼식 하고 난 뒤부터는 상당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살아 살만해요, 그렇죠? 위기가 몰락해서 이혼할 때 좀 안 됐나라고 생각해서 돈도 못 벌어주고 이러니까 안 됐나 했는데 갑자기 집사람 처갓집 다니거든요. 은혼식 올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빨리 하자고 해서 은혼식을 한 달 전에 올렸습니다. 그래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다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엄청나합니다. 제 그 사진 봤거든요. 진짜 미인이세요. 진짜 미인. 예. 그리고 제가 출신 성분을 가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무슨 배포로 5대째 기독교 심한세 당하지 모르겠어요. 저 마지막에 예 김인준 교수 전 교수 전직 교수 스스로 다 때려쳤답니다. 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네 중에서 성사인문학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혼자 이러고 보신 분 이제 못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야매인문학자 김희중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현직 뭐 전직 전 교수 그랬더니 현직 뭐 소개를 해달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언론계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 전기가 냉물 심의위원 뭔 도에서요? 강원도에서. 예, 거기 대빵 누구예요? 대빵. 좀 지적인 색깔이 들어. 네. 왜, 뭐 우리 그 자유스럽잖아요. 괜찮아요? 강원도 지사님 말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정리가 된 뭐 잡지, 신문 이런 거 이제 등록 취소 심의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나머지 지금. 남들은 다 하고 싶어하는 그 교수직을 왜 그만두셨어요? 아, 그 전임이 아니고 겸임이 또 어차피 2년짜리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줄 것 같은데 욕을 많이 먹다보니까 그 제가 신학 쪽, 그 기독교 쪽만 한 게 아니고 사실 뭐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이쪽만 하면은 이렇게 욕이 나와가지고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한 욕보다 10배 먹다 보니까 아이고 뭐 차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우리 뭐 그 동맥경화라는 말 있잖아요. 막히면 이제 뭐 신 넘어가고 육신 넘어가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고도 경직이 있나 봐요. 그 가르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뭐 꼭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르치는 감옥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기독교 학급밖에 다른 언저리 뭐 다른 거 가르치는데 목사 학생, 전도사 학생들이 2단, 3단 뭐 막 이랬대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목사 분들보다는 사모님들이 가끔 사모님들이 한 번씩 계시거든 학생 중에 사모님들이 이렇게 더 강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래서 뭐 어떻게다가 저랑 좀 잘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꼬셔가지고 그러면 그 학교 같은 데서 뭐로 노냐, 우리 마당에 오면은 우리 생각이 다 다른 것도 그 다 수용이 된다. 아, 수용이 되는 건 아니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생각만 다르면 국론 분열의 종북 작발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을 송두리째 부셔버리는데 붕괴해버리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살살 꼬셨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서 인문학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인터넷 온오프가 결합된 인터넷 교회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있잖아요. 교인이 아니라 회원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장막이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모이는 곳. 그래서 우리 모이면 회원 그러는 거죠. 회비 없는 회원. 근데 이제 저 혼자만 떠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각 지금 우리 여러 그 분야에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삶을 사실까를 한번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거창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하면 탑픽이 작으면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탑픽이 크면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막 중구난방으로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탑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 예수로 살기라 내용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쫙 얘기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고도 없고 미리 준비된 것도 없고 우리 사이비 교주님께서 그걸 미리 질문해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다 시간 적당히 돼서 뭐 어떤 분은 술 드시는 분들이라면 뭐 술이 좀 땡기고 하시면 이제 딱 끊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 뒷풀이 갈 겁니다. 뒷풀이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요. 먼저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 예수로 살기. 우리 제가 원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사회 이런 거.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제가 하면 질문에만 답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우리 교수님은 저랑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좀 껴주시고요.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쭐게요. 예수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장선생님. 신입니다. 신이에요? 진짜? 예. 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예수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야,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잘 가르쳐 놓으니까. 아니 그 그 대먹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0% 신, 100% 인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먹지 않은 신학자한테 저도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사람 예수로 살기잖아요. 예수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우리 교수님.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100%. 10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신으로 믿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신 그건 한 두세 시간 얘기를 해도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짧게 여기 뭐 신학 뭐 강의실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그렇게 여쭤보면 저도 좀 난감하긴 한데 그 예수 당시에 좀 뭐 인간들이 보기에 좀 위대한 인간에 대한 칭호나 개념이나 이런 게 쉽게 얘기해서 뭐 예수한테 칭해진 모든 식으로 다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서 따온 거거든요. 뭐 동정녀 마리아부터 시작해 그 실제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바쳐진 시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게 예수에 대한 얘기가 그걸 한 20, 30년 후에 그대로 제자들이 갖다 썼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칭호를 뭐 부세주, 뭐 동정녀들 아닌 거 다 알아요. 로마 사람. 받쳐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 이 친구 저 친구 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동정녀 친구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시저의 진려의 아들이거든요. 시저 진려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평민이었다고 다 알아요 로마 사람들. 하지만 동정녀 아들이라고 호칭을 올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농담을 한번 했는데 리얼로 받아들인 거죠. 김재동이가 김재동이가 뭐 걔가 한번 했는데 그걸 국감에서 굳이 붙잡고 늘어지는 건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모든 칭호 다 있던 거예요. 사전에 옛날에. 그리고 그 칭호들이 그 당시 위대했던 사람들 제일 많이 이제 그 가져온 부분이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서 거의 다 한 90%는 가져왔는데 뭐 구세주라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우구스투스 황제한테 바친 칭호를 바친 시인들이 아닌 거 다 알고 로마 사람들 다 알아요 아닌 거. 근데 그건 이제 예수한테 접목을 시켜놓으니까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한 300년 지나서 국교화되면서 진짠 것처럼 받아들여져 버린 거죠 그게 쭉 지금까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안 가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에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이정 목사님은 옆에서 이제 저렇게 쓸데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는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이론을 갖고 계신 분 이제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참고로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 앞에서 얘기하면 저 맞아 죽습니다. 박 권사님하고 김정룡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근데 그 예수 시대 당시에 예수가 출현을 했을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엄청 많았었죠. 뭐 유대 쪽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물론 그들은 예수를 뭐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민중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었죠. 근데 정작 본인인 예수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칭호가 하나가 딱 있었어요. 칭호가 사람 인자가 들어간 인자를 좋아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를 좋아했다는 것은 본인은 사람임을 더 강조했다는 것을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굳이 신이 아니라고는 또 그렇게 변명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는 않다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감옥에 긴 세월을 있을 때는 3년을 있었습니다.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다들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신 때나 또 전두환 때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나 통일 인사들이 잡혀가면은 부모님들이 감방에 있는 아들을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떼지 않고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잤다는 것. 그리고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도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그것이 예수가 신이든 뭐 뒤에 있는 고목나무가 신이든 무조건 내 자식 잘 되기를 빌었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신이라고 해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으로 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고, 또 그것은 신학적 어떤 기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일반적 상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는 작자 자신은 나는 인자로 왔다, 나는 인자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많이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듯 해도 거기가 거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는 뭐 절대신 개념에, 그리고 진짜 한 분밖에 안 계신 예, 그 하느님으로서의 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개념에 어느 종족이나 어느 문화권 내에 있던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신으로는 그렇고, 그냥 그거보다는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인 것처럼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지금 되게 목사님이시니까 체면으로 신 아니다 그러실 수 없으니까 그러신 거를 저는 지금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도 아시죠? 조물주보다 높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아시나요? 모르시죠? 건물주.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는데, 그 건물주, 아니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에 맞서가지고 말이죠, 돈만 하는 자제 그러고 쏘다니고 계시는 분이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대요.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예수가 신인지, 예수가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더 좋겠어요. 예수가 사상가냐, 혁명가냐, 나의 정신적 지도자냐, 아니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위인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경배할 신이냐, 어떻게 느끼고 왜 이따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지지도 안 해주고, 아까 여쭤보니까 아기가 있으시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사실 아기 키울 때 저는 다 키웠지만 그때 힘든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얘기를 들어보시자고요. 일단 그 상당히 좀 즐겁고 어떤 위로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그 현장에 가기는 너무 힘들긴 한데 제 정신으로는 가기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장으로 확실히 그걸 느낀 것은 두리번 투쟁이었던 것 같은데, 두리번에 처음 가기 전에 용산 참사가 2009년 1월에 있었는데, 그걸 미디어로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전까지 뭐 그렇게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일단 거기서 하나의 충격을 받고 홍대 앞에 있던 두리번이라는 식당이 그렇게 용산처럼 내쫓기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걸 또 신문 기사를 접하고,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여기 홍대 앞인데 홍대 앞에서 그런 또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뭔가 어떤 다급함이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정신이라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도약이 있어가지고 이 거기 두리번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그 암울한 그 분위기를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저를 용역으로 일단은 처음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경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공연을 하고 싶다 여기서, 그래서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찾게 되니까 그 공간이 이제 사람을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리번에 갔고 두리번에서 음악회를 했고 하면서도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제 사회는 상황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두려운 거죠. 이렇게 희망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 쫓기고 안 내쫓기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둘이만이 이길 수 있게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연대하면서 그렇게 싸웠고 결국 531일 만에 그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 우리가 이길이라는 그런 희망이나 낙관을 갖지 못해도 계속해서 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싸우면 이렇게 이기게 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뒤로도 계속 연대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도 연대 활동을 하지만 가면서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네. 그 현장에 가서 공연을 하면 사실 내가 한다기보다는 뭐 어떤 손길이 저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뭐 아이도 키우고 이러고 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말 즐겁고 예,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중권세에 사로잡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난하고 뭘 저러고 있냐 뭐 대책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예, 그 믿음 속에서 충만한 상태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이 별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그게 감동 안 돼요. 빠스 타임으로 이렇게 옆에 앉아 계시니까 아니 근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바지 입으시면 안 될까요? 자리를 바꿔주시든가 계속 눈이 여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사회를 보시니까 저는 이렇게 이쪽을 보게 되는데 제 눈에는 계속 이게 와닿거든요. 목사님 이제 앞에 보시면 아니까 안 보이겠지만 아, 예. 전혀 지금 말씀이 안 와닿아가지고 예. 불편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예. 나름대로 뭐 신 예수든 인간 예수든 심지어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세 분 말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 형편없는 집안 배경을 가지신 분하고 그 다음에 그리나스시 갑자기 뒤늦게 목사진을 하시려고 결정하신 그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성령의 기운인지 무당의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모시고 있는 장군의 기운인지 모르겠는데 기쁨을 줘서 그 어려운 가운데 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분하고 한번 다른 점이 있나 교회를 안 다니시는 우리 둥그리 사이비 교주님 말씀을 들어보시죠. 다른 점이 있나? 아니, 저기, 아니 그 일을 왜 하고 다니세요? 아니 저 말씀 듣기 전에 바지나 좀 입히죠. 아니 바지 아닌가요? 계속 막 눈에 팔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면 아, 예. 이런 야시시한 분위기에서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차이비교 교주신데 예. 예. 제가 그 2000 아니, 사회복지 전공했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사회복지 전공하다 보니까 뭐 안에서 백날 첫날 이렇게 활동을 해도 뭐 정부에서 복지 예산 막 삭감하고 정책 이렇게 기조 바뀌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보다는 나가서 박 터지게 차라리 싸우는 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른들이 뭐 전단지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전단지 뿌리고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해도 먹히지가 않아. 근데 왜 구분을 해야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죠,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 든 양반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시간 낭비구나. 그래서 좀 초등학생들, 젊은 친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게 배낭 메고 이제 노숙에 도보로 해가지고 지금 뭐 2006년부터 해서 이제 계속 걸어 다니면서 초등학생 앞에서 이제 캠페인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질문이 뭐였죠? 됐어요. 아,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텐트에 이제 묵으면서 어디 집에서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디 건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려니까 아니 텐트에서 생활하고 길바닥에서 생활을 하려니까 아, 죽겠는 거예요. 네. 어, 막 비 오고 그럴 때는 막 질질 새고 그래가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컵으로 막 퍼내고 하면서 살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디 저녁 때 머무를 곳이 없는가 딱 생각했더니 머릿속으로 갑자기 성경 문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지니 아주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큼 무거운 짐 메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몸무게 반절의 짐 메고 다니면서 유랑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딱 좀 묵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교회 건물 안에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좀 텐트 치고 잘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로. 절도 안 돼요. 절도. 절도 안 돼요. 예. 절도 안 됐습니다. 예. 절도 안 되고 예. 그 어떤 절에서 이제 그 공덕배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은 이 세상사에 지친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아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구나 해가지고 딱 갔더니 안 된대요 스님이. 그래서 오씨 화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덕비를 봤는데 위에는 세상사에 지친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이다 하고 써있는데 그 밑에 한 두 줄 정도 내려가니까 세상사에 지친 나그네의 영혼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하찮은 몸이 쉬어갈 공간이 아니었었던 거죠. 예. 예. 하여튼 예. 그렇게 그 거지로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묵을 수 있게 공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씨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어? 나에게 사랑을 베풀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2006년도부터 계속 유랑을 다녔는데 지금도 189개 지역 자치단체 다녔고 아직 60개 지역이 더 남았는데 돌아다녔는데 교회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없었고 딱 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이 그리고 부처의 자비가 있는 공간이 딱 한 곳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공중 화장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이렇게 가는 대로 순서대로 가면은 쌀 수 있지. 그 옆에 텐트 친다고 해도 누가 쫓아내지 않지. 물도 떠가지고 어 밥에도 먹고 그럴 수가 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진짜 영성이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화장실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 종교로 해서 이 둥글교.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둥글 교주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 시민들하고 화장실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고 저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 헌금을 많이 내서 조금 이제 번거롭기는 하지만 확실한 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좀 예, 기독교 저희 뭐 형님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러신데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접하고 그러죠. 예.